Track 19. Number 8.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. 크리스 씨, 오늘 뭐 해요? 친구를 만나요. 웨이 씨는 오늘 학교에 가요? 아니요, 안 가요. 그럼 뭐 해요? 태권도를 배워요. 태권도가 재미있어요? 네, 재미있어요.